스르르르렁 실건 당구 주소 에야로 당크가 주소 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도적놈이 남의 박속 다 긁어먹고 조상꾀 훔쳐다 넣어놨구나. 이거 갖다 내버리소. 흥보 마누라가 여보 영감 기왕 나온 것이니 한번 열어놔 봅시다. 흥보가 가만히 들이다보니 박흥보 개택이라 했겄다. 아니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 아닌가? 흥보가 한 귀짝을 슬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서보, 또 한 귀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부가 좋아라고 한번 떨어비어 보는데,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작을 더럽고 남도로 서고, 또 폭탄을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겁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가 뜨고 산도 도로 하나가 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부내고 부내고 부내고 부내고 부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가 뜨고 산도 도로 하나가 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살고 싶은 도로 가. 아이고, 도와줘! 넣어놨던지 돈이 1만 9만 냥이요. 쌀이 1만 9만 석이었다.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뜨미를 들고 논한디. 할세우고 나 잘세우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땅산 무릎 술래 밭꽃채로 둥글둥글 생기는 돈. 상사를 찌고 르고를 가진 돈. 구옥에 목력에 붙은 돈. 이놈아 돈아 아마 돈아 어디가 나의 죄 오느냐 그러시구나 돈 봐라 유부와랑 큰 자식아 건드는 말 그 건드가 쓰는 그 백분이 굶어 세우느라 경사를 뽑아도 우리 형제 모자를 세워 줄 세워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었고 부자라고 자세를 봐주고 가는 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껏까지 박흥보가 운전할수록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은지 그런 경사 어그대 가진 누냐 얼씨구 얼씨구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서 지혜를 줄란다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키워줄씨구